처럼 다가왔던 그날이 내게는 순간 같아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지친 내 기억을 감싸주며 작은 손을 내밀어주던 그대 내 맘에 봄이 오네요 Day by day Day by day 이젠 그대로 채우기 Day by day Day by day 하루가 온통 그대죠 오늘도 잠 못 이룬 시간이 내게는 천년 같아서 누구도 담아낼 자리 없었지만 텅 빈 내 마음을 채워주며 흐린 눈에 입 맞춰주던 그대 내 맘에 별이 뜨네요 Day by day, day by day 이젠 그대로 채우기 Day by day, day by day 하루가 온통 그대죠